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 뒤에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붙이시겠습니까? 신비하다, 변함없다, 위대하다. 정말 수많은 수식어가 그 뒤에 붙을 텐데요. 저라면 이 말 뒤에, 자연은 이란 말 뒤에 무섭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자연은 무섭다. 요즘 날씨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펄펄 끓는 것 같은 그런 날씨에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토록 단호하게 계절을 자르고 나아가는 그 자연의 엄정함. 세상 무섭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소슬한 바람, 투명한 공기, 눈으로 봐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한층 높아진 하늘.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나 봐요. 가을 분위기가 좀 나는 곡이었으니까 아주 색다르게 들어본 곡이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를 리오나 보이드가 연주하니까 이렇게 들리네요. 기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앞뒤로는 아랑펜스 연주 그 협주곡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글쎄요, 그 스칼렛 오하라의 그 당당한 당찬 기운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가을에 가을 여인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네요. 자, 지인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임지인.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힘든 친구에게는 이런 말이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죠. 서울 강남구 도곡일동에서 희나가 지인이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지인이나 희나나 전부 지금은 인생의 전환점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편지를 보니까. 자, 그렇네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요.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연히 찾아올 것 같아요. 바로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는 우리들에게 그런 점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두 시간 내내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였죠.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바로 그 영화 준비했습니다. 길버트 그레이프. 원제는 What's Eating Gilbert Grape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길버트 그레이프를 괴롭히는가.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역시 따뜻한 영화 개같은 내 인생의 라세 하스트롬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는 스웨덴 감독입니다. 그룹 아바를 화면에 담았던 아바 더 무비도 그의 영화였죠. 자, 그가 미국에 와서 만든 길버트 그레이프는 무엇보다도 출연진이 상큼합니다. 주인공인 길버트 그레이프 역에는 가위선의 조니 뎁, 그리고 소녀 베키 역에는 케이프 피어의 줄리엣 로이스가 맡고 있고요. 젊은 길버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유부녀 역에는 필라델피아의 그 얄미운 검사로 나왔던가요? 메리 스틴버겐입니다. 그리고 길버트의 남동생 아미 아니 역에는요. 레오나도 디카프리오가 맡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헐리우드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인 배우라고 하죠. 물론 이 영화 덕분입니다. 또 이 영화로 올해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상은 동정표가 몰린 도망자의 타미 리 존스에게 돌아갔죠. 자, 어쨌든 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청년 가장의 얘기입니다. 몸무게가 600파운드, 그러니까 270kg이나 돼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 정신박약아인 남동생, 시집 못 가고 집안일이나 하는 누나, 한창 사춘기인 여동생. 길버트는 이런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인생 설계는 꿈도 못 꾸죠. 그러던 어느 날 베키라는 소녀가 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길버트의 인생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버트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림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길버트는 그런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맨 뒤에 따라오던 캠퍼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섭니다. You're shrinking. You're shrinking, Gilbert. You're drinking. Drinking, drinking, drinking. 보네트를 열어보는 할머니와 한 소녀. 하지만 길버트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Endora is where we are. Describing Endora is like dancing to no music. It's a town where nothing much ever happens. And nothing much ever will. 이곳은 엔도라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평생 가야 아무 일도 없을 듯이 조용하기만 한 마을이죠. 길버트는 이곳 램슨 식료품점의 점원입니다. 파리만 날리는 가게죠. 그도 그럴 것이 길 건너에 푸드랜드라는 현대식 슈퍼체인점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들판에 서 있는 목조로 된 날갓빠진 2층 집. 길버트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얼마 안 있어 18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남동생 어니는 정신 박약한데요. 의사 말로는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합니다. I killed him, Gilbert. I killed him. I know, buddy. I know. 누나 에이미는 하던 장사가 망한 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막내 동생 엘렌은 멋내느라 정신이 없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뚱보입니다. 한때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된 후부터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잃고 옛날 몸매까지 영영 잃어버린 어머니. 게다가 어머니는 최근 7년 동안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 바로 길버트지요. 32, Say hello to Mom for me. All right, see you tomorrow. Gilbert, that was Mrs. Carver needing a delivery. Could you? Hello, Gilbert. Hello. 퇴근길에 카버 시댁을 방문한 길버트. 카버 부인이 식료품을 배달해 달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길버트는 카버 부인의 애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카버시만 모르고 있죠. 언니에게 차 안에서 숫자나 세라고 해놓고 길버트는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아이스크림을 서로 먹여주면서 키득대는 카버 부인과 길버트.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 남편인 카보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Oh my. Oh my. Oh my. Oh my God. 다행히 카보 씨에게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버트의 입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보고 대충 감을 잡는 카보 씨. 길버트에게 자기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길버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어야 될 어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시각 어니는 마을 한가운데 오피소 사 있는 가스 저장 탱크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중입니다. Yeah.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 가운데 경찰이 나서서 내려오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어니는 들은 척도 않죠. 어니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형 길버트뿐입니다. 길버트가 확성기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Match in the gas tank. Boom, boom. Match in the gas tank. Boom, boom. Match in the gas tank.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Match in the gas tank. Boom, boom. Good boy. Come on down, buddy. Come on down. Come on. Ernie가 내려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한 소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캠퍼를 타고 왔던 그 소녀인데요.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데 일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을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Ernie가 땅에 내려서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지고 보안관 역시 별 말이 없습니다. 어니가 가스탱크에 올라간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어니가 높은 곳만 보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I mean, that's good. I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you to do, to have that happen. If you guys would give it a chance. I just was saying that it was something that I should be doing for myself. They use canola oil, okay? Do you know what canola oil is? Probably don't. Probably don't even sell it at Lamps or Grocery. No. It's cutting edge. 길버트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마을에 곧 들어설 이동 조립식 레스토랑 이야기에 완전히 들떴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그런 친구들이 못마땅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캠퍼의 그 소녀가 창밖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소녀를 대하는 눈빛이 각각 다릅니다. 친구들은 이동 조립식 레스토랑은 환영하면서도 외지에서 온 소녀는 싫은 눈치고요. 길버트는 외지에서 올 이동 조립식 레스토랑은 못마땅하지만 이동 주택 캠프에서 내린 소녀에게서는 뭔가 다른 걸 느낍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알듯 모를 듯 야릇한 감정을 느낀 거죠. 아쉬운 눈빛으로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길버트.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소녀가 길버트의 식료품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으니까요. 길버트는 진열대 틈새로 소녀를 훔쳐봅니다. Gilbert. He's behind the chips. Delivery, son. Excuse me? Delivery. She's going to be needing some help. Yes, sir. Is that your bike? Yes. 소녀가 캠퍼까지 물건을 배달해달라는 바람에 길버트는 그녀와 어니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차를 몹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길버트의 마음은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운데 앉은 동생 어니가 계속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통에 길버트는 더욱 굳어집니다. My mom wants me to become 18 and I'm having a big party, huh, Gilbert? Yeah. When is that party coming? 6 days. 6 days is my party and I'm coming 18. I'm 18 and you're not invited. Arnie, don't be rude. Oh, it's okay. He's just being honest. I don't mind. Ha ha ha ha ha ha! 트럭이 캠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니가 식료품 봉투를 나르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지요. I got him, okay? Oh, no, Ernie. 어니는 정박아들이 대개 그렇듯이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나서서 모두를 다독거립니다. Don't be sorry. Are you sorry? No, I'm not sorry. He's not sorry. We're not sorry. Don't be sorry. 길버트는 그런 그녀에게서 자유롭고 따뜻한 영혼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그 자신도 자유롭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저녁 식탁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막내 엘렌이 길버트에게 제발 아버지같이 굴지 말라고 대들었기 때문이죠. Ellen? What? Did you not talk with your mouth full? Excuse me? You're making me sick. I'm going to throw up. Oh. Okay, Dad. Ellen? Sure thing, Dad. Will you cut it out? Okay, Dad. Sure thing, Dad. That's nice. Stop it, you guys. Don't start. Dad's dead, Ellen. Gilbert? 아버지는 죽었다고 대꾸하는 길버트. 마치 그 말이 신호라도 되는 듯 어니가 길버트의 말을 되받아 날뛰기 시작합니다. Dad, 화난 어머니가 발을 구르자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길버트의 가정은 말 한마디에 부서질 만큼 불안한 것이었죠. ...인 게 아니라 거구의 어머니가 집안을 돌아다니면 이렇게 집 전체가 삐걱거리고 지하실엔 흙먼지가 마구 떨어집니다. 바깥 일도 길버트를 답답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카버시는 만나기만 하면 꼭 한번 연락하라고 하고 그런데도 카버 부인은 계속 은밀한 눈길을 보내옵니다. 게다가 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니는 바보 소리를 짓거리며 가스탱크에 올라갈 궁리만 하고 엘렌은 토라진 것이 안 풀려서 트럼펫만 불어대고 에이미는 동생들에게 소리만 지릅니다. 늘상 있어 왔던 일인데도 오늘따라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길버트. 아무 말 없이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트럭은 소녀의 캠퍼 옆에 멈춥니다. Hi, Gilbert. Oh, look, come here. What? It's a praying mantis. Oh. You know how they mate? The male will sneak up on the female and she'll bite off his head. 소녀 베키는 찾아온 길버트에게 대뜸 사마귀들의 생태를 들려줍니다. 암사마귀는 교미 후에 허기에 못 이겨 순놈을 잡아먹는다고요. 말하자면 베키는 길버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갉아먹고 있는 게 뭔지를요. That's what's wild about the sunset. It'll just change really, really slowly in front of your eyes. I love the sky. It's so limitless. It is big. 자유롭게 여행하며 살아가는 베키와 뭔가에 갉아먹히고 있는 길버트. 해가 지고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은 자연과 삶과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끝없이 이어갑니다. I have to go do this thing. It's kind of a family. 다음날 길버트는 카버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주문한 식료품을 들고요. 그런데 카버 부인이 평소와 좀 다릅니다. 자기 손이 바쁘니 남편 사무실에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하죠. Who's the girl? It's ringing. Okay. Sorry, inside. This is good. That's good. It's ringing. What's that? Hello, Ken Carver here. Carver Insurance. 남편이 나왔는데도 전화기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카버 부인. 할 수 없이 길버트가 카버 씨와 통화를 할 수밖에요. Gilbert? Gilbert? Well, I've given up on you, Gilbert. No, did you? Well, yeah. Can you blame me? No. No. 카버 부인은 남편과 통화 중인 길버트를 어루만집니다. 카버 부인이 이런 계략을 꾸민 이유는 길버트와 베키의 데이트를 목격하고는 마음이 초조해졌기 때문입니다. I just had a cancellation. What about right now? Are you free? Is that a yes, Gilbert? Huh? Okay. All right. Well, I'm going to be waiting here for you, Gilbert. 지금 당장 만나서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자는 카버 씨. 길버트는 황급히 집을 나서고 카버 부인은 부엌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Gilbert, what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o you? Something unforeseeable, something sudden. Random. An accident. 카버 씨의 사무실. 겁먹고 달려온 길버트에게 카버 씨는 엉뚱하게도 보험에 들라고 하지요. 바로 그 순간 카버 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급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Ken Carver here. Look, can't this wait? I'm in the middle. No, Betty, please calm down. 카버 씨와 길버트는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집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카버 부인. 부엌 쪽 창으로 연기가 마구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븐에서 과자가 좀 탄 것뿐이지요. 그런데 카버 씨가 오븐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와중에 카버 부인은 길버트에게 다가와 한마디 합니다. Because I knew you'd never leave. 길버트만큼은 절대로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줬다는 카버 부인. 길버트는 흐느끼는 그녀를 뒤로 하고 말없이 차를 몰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버트가 TV에서 유부녀와 총각의 가슴 아픈 사랑을 그린 영화 종착역을 보고 있을 때 카보 씨는 깊이가 30cm도 안 되는 어린이용 욕조에 머리를 박고 숨졌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아내의 부정을 혼자 모르고 있었던 것만큼 그의 죽음도 우스울 만큼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잠시 떠돌았습니다. 카버 부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라는 소문도 잠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다. I don't know. It's a mystery. Gilbert, listen, thanks anyway. No problem. Come play with me in the water. You can't find me anywhere. Say, where's Arnie? Say that. No, I want you to come in with me. No. 다음 날, 길버트와 베키는 어니를 데리고 물가로 나옵니다. 캠퍼를 수리했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그 덕분에 베키가 이 엔도라 마을에 며칠 더 머물게 된 직후였죠. You want to see this? Yeah, this, right? Huh? You happy? 잠시 후 베키가 길버트에게 묻죠.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Okay, what do you want? Faster. Okay, I want a new thing. House, I want a new house for the family. 새 집을 장만하는 것. 어머니가 에어로빅을 하고 엘렌이 철이 드는 것. 그리고 언니의 뇌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길버트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며 씁쓸하게 웃죠. Just for you. I want to be a good person. I can't do this. I can't. Okay. Where's Arnie? 그런데 그 순간 어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시각 어니는 가스탱크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소방 사다리를 타고 가스탱크로 내려온 어니.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박수를 보내지만 보안관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어니를 연행해 갑니다. I know that sheriff. Okay. Asshole. Probably just teaching him a lesson. They're probably just proving. 누이들은 차라리 잘 됐다지만 길버트는 자신의 죄인 양 안절부절 못합니다. Get my coat. What? Get my coat. 갑자기 외투를 갖다 달라는 어머니. 언니 때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바깥을 나갈 결심을 한 것이죠. Jerry! Jerry, I've come for my son. 어머니가 뒤뚱거리면서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지요. No! No! police procedure required. My boy, Jerry. But Bonnie, you have my to. My son! Give me my son! 어머니의 몸매에 압도된 보안관은 찍소리도 못하고 언니를 풀어줍니다. 그만. Sunshine, you're free. Oh, baby. Don't disappear like that anymore. Okay. Promise. 그런데 언니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은 키득거리고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길버트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Earth to earth, ashes to ashes, and dust to dust. The Lord bless him and keep him.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him and be gracious to him. The Lord look upon him with favor. And give him peace. 카버 씨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어니가 소리를 지르며 언덕을 가리킵니다. 언니가 가리키는 곳은 이동식 레스토랑인 버거반이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골의 장례식은 곧 도시 문명의 입성식이었던 것이죠. Hey, boys,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You can get candy if you want. You can have candy if you want too. As for me, something with menthol, please. You like gum? 장례식이 끝나고 상복 차림의 카버 부인이 식료품점에 들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길버트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때마침 베키가 들어서자 그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It's all yours. 그는 이제 완전히 네 거야. 버거반의 개업식이 열리는 날, 베키의 캠퍼도 수리가 끝났습니다. 베키는 슬프게 말문을 엽니다. 내일 떠난다고요. Do you not want me to go? No. I mean, go if you want. 정말 내가 떠나도 괜찮겠냐는 베키의 질문에 네가 좋으면 떠나는 거라고 대꾸하는 길버트. 베키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젓고 길버트는 묵묵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은 괴로움을 더해주죠. Arnie! Arnie! You gotta take a bath, Arnie! Arnie! Arnie, you gotta do it. It's your birthday. Arnie! Arnie, no! Amy가 언니를 위해 애써 만든 생일 케이크를 언니 자신이 그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에이미는 울음을 터뜨리고 길버트는 할 수 없이 자신의 가게 건너편에 있는 현대식 슈퍼마켓 푸드랜드에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푸드랜드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나오는 순간 그만 자기가 일하는 가게의 주인 아저씨와 맞닥뜨리고 말죠. 일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길버트. 집 거실에 주저앉아 말없이 풍선만 불어댑니다. What am I supposed to say to people? I mean, it's Arnie's 18th birthday. Haven't you been waiting to do this for a long time? I mean, wasn't it you that wanted to have this huge party in the first place? I didn't want to. 터져버리는 풍선. 이 풍선처럼 그도 이제 곧 폭발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포틀랜드에서 사온 케이크를 언니가 또 망가뜨립니다. 그러자 길버트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이 일에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Get him off! Gilbert, no! I don't want to know! Come on! No. 언니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길버트.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길버트는 집을 뛰쳐나가 차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막상 차가 마을을 벗어나자 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차를 세웁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잠시 후 길버트는 베키의 캠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언니가 먼저 와 있었죠. 언니는 언니대로 형을 찾아서 베키에게 온 것입니다. ...를 무서워하던 언니가 베키와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길버트가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에이미와 엘렌이 차를 몰고 나타나 언니를 데려갑니다. 길버트는 자신만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책임감을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발견합니다. Do you think it's his fault? No. 언니가 가고 난 뒤 베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길버트. 그는 베키에게 지하실에서 자살한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버트가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What? Like he was already dead. I used to know a guy like that.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보인 길버트. 그리고 그런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베키. 두 사람은 모닥불 곁에서 밤을 보냅니다. 이튿날 어니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길버트는 집에 돌아옵니다. 하이. 하이. Hello, Gilbert. Nana. You ready? For what? I want you to come meet somebody. Okay. 길버트는 집에 돌아왔지만 베키는 이 마을을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베키는 약속대로 어니의 생일 파티에 들릅니다. 그러자 길버트는 베키에게 어머니를 소개시켜줍니다.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어머니였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길버트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Hello. Hi. I haven't always been like this. I haven't always been like this. 이렇게 베키는 길버트의 마음에 여유와 자유로움을 심어놓고 바람처럼 왔듯이 또 그렇게 바람처럼 떠나갑니다. I had a really nice time. I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Say thank you, Gilbert. Say thank you. Thank you. Goodbye. No, it's not goodbye, Arnie. It's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to you, but not me. Hey, it's Tony. Bye. Wait. 베키가 떠난 뒤 집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2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어머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언니가 2층으로 올라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마! 마마! Wake up! You're hiding, huh? I know that. Wake up! Mama, wake up!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마치 떠날 때를 예감한 듯 몇 년 만에 스스로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그대로 숨을 거둔 거죠. It's gonna take a crane to get her out. 어머니의 시신을 옮기려면 크레인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어머니를 또다시 놀림감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길버트. 어머니의 시신을 2층에 둔 채 집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부터 잘못돼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이었던 낡은 목조 건물.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한 지하실도,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침실도, 길버트 가족의 암울했던 과거도 모두 불길 속에 휩싸입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 에이미는 제과점의 지배인이 됐고 엘렌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길버트와 어니는 예전처럼 도로 보면서 캠퍼 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ilbert, is that them? No. No, not yet. When are they gonna come? Pretty soon. Pretty soon. My brother Arnie's about to turn 19. 19. Gilbert! Look at there! Amy got a job offer to manage a bakery in Des Moines. Is that them? Yeah, that's them. Ellen can't wait to switch schools. Arnie asked if we were going to go too, and I said, well,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alling it Hog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도로 끝에서부터 찾아오는 캠퍼의 행렬. 맨 끝에 따라오는 캠퍼는 1년 전과 똑같이 베키의 캠퍼입니다. 길버트와 언니는 베키의 캠퍼에 올라탑니다. 이제 길버트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라스 알스트롬 감독의 길버트 그레이프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하는 소년 가장. 자, 그의 얘기가 글쎄요 멀리 느껴지지만은 않네요.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 때문인가요? 오늘 생일 맞으셨다고요? 대구 수성구 지산이동의 조시현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선영이한테 누나라고 불러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신주호 씨도 오늘 시네마 천국의 그 잔잔한 감동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중국 영화 음악 CD 어제 오늘 함께 뽑지요. 서울 도봉구 수유삼동의 신혜원 씨, 전북 1위의 오수경 씨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